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1일 남조선의 한 야당 의원이 인터넷에 발표한 글에서 당국의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중국을 길들이고 현 정부의 미국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2일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경상북도 성주군 처전면 서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남조선 당국의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